독하게 지워봐도 널 사랑해. 차갑게 살았어. 맘의 문을 닫았어. 기쁨도 멈췄지. 널 놓지 뒤에 더 사랑해. 내게 와줘. 네가 내 곁에 오길.